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 시험 발사의 성공과 관련하여 1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우리 로켓 연구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도달한 국방과학 기술 발전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 시험 발사의 대성공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참으로 중대하고도 특별한 의의를 가지며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핵무기 고도화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시험 발사는 위력이 강한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세형의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의 전술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를 두고 그 무슨 위반이니 위협이냐는 랑설들을 늘어놓는가 하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의 탄도로켓 발사를 걸거드는 공보문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악랄한 반공화국 책동에 편승하여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문제시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공보문을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 미국이 최근 한 주일 동안에만도 두 차례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지만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이에 대해 한마디라도 언급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자위권은 자주권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이에 대해 시비하는 것이야말로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횡포무도한 내정 간섭이다. 만일 미국과 그 주동 세력들이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함부로 걸거들며 설치된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것은 오직 쓰디쓴 참패와 후회뿐일 것이다. 그 누가 인정하든 말든 우리 국가는 명실상부한 핵강국이며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비상이 강화 발전된 핵억제력으로 핵공갈을 일삼는 자들을 단호히 다스릴 것이다. 미국이 그 무슨 압박이니 뭐니 하며 조선반도 주변의 핵전략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우리를 위협공갈하고 있지만 핵 없는 나라, 힘이 약한 민족만을 골라 군사적으로 롱락하는 비겁한 미국식 허세는 우리에게 통하지 않으며 실로 가소롭게 그지없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여 감히 군사적 도발을 선택한다면 기꺼이 상대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로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도 상응한 보복수단을 쓸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미국은 그 기회에 조선의 탄도로켓들이 미국에 실제로 위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속시원히 보면 될 것이다. 미국이 부질없는 경거망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섣불리 건드린다면 사상 최대의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미국은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으며 선멸적 보복타격의 온갖 강력한 수단이 우리의 수중에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오판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 다정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갈 것이며 필요한 시험 준비를 더욱 다그치어 나갈 것이다.